Let's get it. Let's get it. Pay attention. 어려부터 난 못 이겨볼까. 놀라버렸던 이 심장 말야. 맘에 들어서 너 그냥 say yes. 내가 너 부르면 너랑 땡. And remember. 나 노래는 내 돈은 숨을 죽인 그다.